Baby, baby, 이 밤이 싫어요. Baby, baby, 혼자가 싫어요. 내 맞을 일이 없어 머리 위 우산 좀 내려놔 새벽은 너무 길고 시처럼 너의 답은 짧아 yeah. 해가 뜨면 다시 또 그렇게 잠이 들고 말고 oh, baby baby 이 밤이 싫어요 싫어요 Baby baby 혼자가 싫어요 우리 함께 왜